팝스 뉴스. 사회혁신센터에서 2021 넥스트 임팩트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프로그램 주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시선으로 본 ESG의 본질과 지속가능한 미래의 더 나은 방향성에 대한 논의입니다. 개최 날짜는 10월 28일 오후 1시부터 7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포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대학교 창의융합교육팀에서 근무할 대학원생 장학 조교를 모집합니다. 담당 업무는 대학 영어교육위원회 산하 프로그램 운영 보조 및 행정 업무이며 제출 서류를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근무 기간은 2021년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입니다. 문의사항은 한양대학교 포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학년도 2학기 긴급 가계곤란장학 신청 안내입니다. 지원 금액은 최대 500만 원이며 신청 기간은 10월 1일부터 11일 자정까지입니다. 신청 후 필히 제출 서류를 업로드해야 하며 장학금 지급은 10월 22일 결과 발표 후 10월 내 지급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포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팀장을 사칭했던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이 필리핀에서 검거됐습니다. 한국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하다가 수뢰 혐의로 2008년에 해임된 박 씨는 이후 필리핀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국가정보원과 함께 박 씨를 검거하기 위해 그의 측근으로 대포통장 확보 역할을 한 A 씨 첩보 수집에 집중했고 코리안 데스크는 올해 9월 25일 현지에서 그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청은 주 필리핀 대사관, 필리핀 당국과 협의해 박 씨 등 피의자들을 국내로 신속히 송환하기로 했습니다. 스타벅스 매장 직원들이 트럭 시위에 돌입했습니다. 일부 스타벅스 매장 직원들은 트럭 시위를 통해 스타벅스 코리아가 지난 몇 년간 부족한 현장 인력으로 회사를 운영해오며 직원들이 소모품 취급당한 직접적 원인 제공을 인정하고 인력난 해소 방안을 제시하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스타벅스는 지난달 28일 하루 동안 리유저블 컵 100만 개가량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리유저블 컵 데이 행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에 스타벅스 매장 직원들은 잦은 마케팅에 따른 업무 부담을 이유로 트럭 시위를 예고했고 송호섭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는 지난 5일 밤 사내 메일을 통해 매장 직원들에게 최근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고 전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달 30, 31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직접 참석하지는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과 중국 정상 간 대면 만남이 또다시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고 홍콩 일간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도 시 주석이 G20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패권 경쟁을 하며 격렬하게 부딪히고 있고 바이든 행정부 역시 외교 정책 중심을 중국 견제에 두고 중국의 신장 자치구 위구르족 인권 탄압, 대만 문제 등에 대해 전방위 공세를 펴는 중입니다. 미중 긴장이 높아진 현 상황에서 양국은 고위급 만남으로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10월 7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진선, 기술의 구본규, 담당의 성재훈이었습니다.